영통동 입구, 송도 기행첩, 강세황, 조선 1757년경, 종이의 엷은 색, 이홍근 기정. 송도 기행첩은 표암 강세황이 송도와 북쪽의 천마산, 성거산, 오관산 등의 명승지를 여행하고 그린 화첩으로서 그의 실경산수화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16점의 그림과 강세황의 시 두 수, 강세황이 쓴 조선 전기 문장과 박은의 시 한 수로 구성되어 있다. 강세황이 스스로 이 화첩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평했듯이 이 화첩의 그림들은 조선시대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원근법, 음영법 등의 서양 화법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주목된다. 일곱 번째 그림인 영통동 입구는 음영법을 시도한 그림으로서 오관산 영통동으로 향하는 길목 풍경을 그린 것이다. 화면 왼쪽 상단에 적힌 영통동 입구의 커다란 돌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크기가 집채만 하고 푸른 이끼가 덮여 있어 얼핏 보면 눈을 놀라게 한다라는 글은 강세황이 쓴 것으로서 그림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물기가 촉촉한 여름 분위기를 미점으로 표현한 산을 배경으로 여러 개의 큰 바위들이 놓여 있다. 대체로 바위 아래쪽을 먹으로 어둡게 칠하고 바위 위쪽은 엷은 녹색으로 맑게 칠해서 이끼가 덮여있는 모습을 표현해서 음영을 나타내고자 했다. 음영법을 과감하게 도입했으나 바위는 입체감이나 괴량감이 느껴지지 않고 평평하고 떠있는 느낌을 준다. 대신 먹의 자연스러운 번짐과 맑고 청신한 녹색의 담채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을 연출했다.